우린 기억하나 봐 그대 자리 또 채워와 지워봐도 지울 수가 전부가 된 그대 Oh you 볼 수가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그래도 난 괜찮아 이별이 슬퍼도 또 가슴이 시려도 Goodbye, my love.